그대 목소리로 수놓은 하늘은 스르르 눈을 감게 해. 어제까지 모았던 동전을 들고 그대 찾아가네. 나의 꿈속에 보이는 그대는 스르르 잠이 들게 해. 당신과 손을 잡고 하늘을 날아 저 길을 걸어가네. 한참을 돌아